44살의 마라토너. 이 남자분은 마라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명합니다. 대회마다 참가하고 늘 꼴찌를 하거든요. 평균 기록은 5시간대, 최고 기록은 9시간 10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그분의 인생은 남들보다는 아주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5시간대 그리고 4시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각각 100번 완주하는 것.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법정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에는 나이가 있고 끝이 있지만 영혼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뭐든 시작해도 된다. 빨리 달리면 빨리 끝납니다. 긴 영혼의 삶을 위해서라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안젤로 바달라멘티의 음악으로 들려드렸는데요. 데이빗 린치 감독의 스트릿 스토리 중에서 컨트리 왈츠였습니다. 가을부터 준비했던 시험에서 그만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다고요. 서울 양천구 신정사동의 안창원 씨. 올해 44살의 그 마라토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분이요.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선배 하나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야. 그, 그때는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서 그 말을 왜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인생이 마라톤이더라고요. 단거리 경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가끔씩 살다가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속도 경쟁에서 저 뒤에서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살까도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0대라 할지라도 예전으로 친다면 20대인 셈이에요. 안창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나마 아직 사자같이 젊은 것이 다행인 시절입니다. 하셨는데 마음이랑 정신이 사자같이 젊으면요. 뭐 육체의 나이가 뭐 그리 커다란 방해가 되겠습니까? 44살에 뜸뜨게 하시는 그 아저씨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밤.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려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어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흔적도 남기실 수 있고요. 뭐 우표를 사셔서 편지나 엽서에 우표를 붙이시고 우편번호 150에 600번 쓰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쓰신 후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전부 소중하게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께 보내드린 이번 주의 선물은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브라더베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FM영화음악 오늘 음악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 음악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 음악 듣고 그의 음악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혁찬 씨, 김준광 씨 듣고 계십니까? 민혁찬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그 곡, 김준광 씨가 곡목을 알려주셨죠? 7월 4일생 탐 크루즈가 주연한 이 영화 중에서 Hard Rain's Gonna Fall 들어봅니다. time. Oh, what'll you do now, my darling young one? I'm going back out for the rain starts to fall in. I'll walk to the depths of the deepest dark forest, where the people are many and their hands are all empty, where the pellets of poison are flooding their waters, where the home in the valley meets the damn dirty prison, where the executioner's face is well hidden, color and none is the number. And I tell it and think it and speak it and breathe it. I reflect it from the mountain so all souls can see it. And I stand on the ocean until I start singing. I'll know my song well before I start singing. 산책 FM 영화음악. 영화 사무라이 팩션의 메인 테마 호테이 토모야스의 음악이었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 바로 이 영화 사무라이 팩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일본의 기타리스트죠. 호테이 토모야스는 이 사무라이 팩션 코믹 액션 활극을 통해서 영화음악 작곡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또 배우로도 아주 멋진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가 맡은 역할 바로 풍우나 검객 카자마츠리였죠. 190cm의 큰 키, 좀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조금의 동정심도 없어 보이는 그 싸늘한 눈매. 이 호테이 토모야스에게 아마 이보다 더 어울리는 배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생과 사를 초연한 것 같은 의연함, 과묵함, 또 비장함으로 카자마츠리 역을 아주 멋지게 해냈고요. 그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로 영화 곳곳을 리드미컬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 영화 사무라이 픽션 중에서 한 곡 더 골라봤습니다. 카자마츠리가 훔친 검을 등 뒤에다가 길게 메고 바닷가를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때 그때 깔리던 폭발적인 기타 사운드 기억하십니까? 바로 프리머니션입니다. 허테이 토모야스의 음악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사무라이 픽션 중에서 프리머니션, 그리고 이어진 곡은 그 김대중 납치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됐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사카모토 준지 감독의 KT, 이 러브 테마인 Frozen Memories 띄워드렸습니다. 호텔 토모야스, 참 힘있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이죠. 그의 음악. 듣고 있다 보면은 무대가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가 연주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 워낙 그의 콘서트가 화려하고 도발적이라면서요. 거기에다가 이 호텔 토모야스가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그 멋진 패션 감각과 멋진 스타일로 무대 위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파워풀한 기타 연주를 들려주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야, 참 근사하네요. 이 호텔 토모야스의 카리스마와 재능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뮤지션들이 기꺼이 그와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일단 데이비 보이가 있고요. 또 영화음악 작곡가 마이클 카멘가는 기타 콘서트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 올림픽 폐막식 행사에서 함께 공연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앨범 작업을 했고요. 또 기타리스트 라이 쿠더 역시 이 호테이 토모야스와 함께 연주를 했는데요.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 라스베가스에서의 공포와 혐오, 여기서 같이 작업을 했고요. 또 한때 호테이 토모야스는 조 사트리아니, 스티브 바이 같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과 함께 기타 크리스마스라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이 바로 그 앨범 기타 크리스마스에 수록된 곡인데요. Happy Christmas, War is Over 라는 곡이에요. 존 레논의 곡으로 잘 알려진 곡인데,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그 호테이 토모야스의 곡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연주곡이죠. 들어볼까요? 존 레논이 작곡한 해피 크리스마스, War is over. 행복한 크리스마스, 전쟁 끝 가로 열고 이 곡을 후테이 토모야스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이 후테이 토모야스의 음악을 영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영화냐면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 사운드트랙에 그의 곡이 담겨 있어요. 바로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인데요. 원래 이 곡은 그 사카모토 준지 감독이 2000년에 내놓은 야쿠자 영화 의리 없는 전쟁의 테마곡입니다. 이 의리 없는 전쟁은 우리나라의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됐죠. 그런데 그 1973년부터 만들어졌던 후카사쿠 킨치 감독의 야쿠자 시리즈를 이 사카모토 준지 감독이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이 의리 없는 전쟁은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의 두목이 사망한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직 내의 암투, 폭력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 영화 킬빌의 이 곡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를 넣었을까요?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요. 퀸틴 타란티노가 영화 킬빌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감을 준 작품이 바로 배틀 로얄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본 영화 배틀 로얄이요. 그리고 그 영화의 감독인 후카사쿠 킨지 감독, 그러니까 70년대 일본 야쿠자 영화의 거장인 이 킨지 감독에게 이 음악을 넣음으로써 넘치는 존경을 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카사쿠 킨지 감독에 대한 일종의 경배, 오마주로서 의리 없는 전쟁의 메인 테마를 자신의 영화에 선곡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영화 킬빌에 실린 의리 없는 전쟁의 메인 테마 들어보죠.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얼마 전에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드셨죠? 박병우 씨. 박병우 씨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혜진 씨도 그러시고 그리고 이대호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기도 하죠.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유시태가 부른 곡 그해 봄에 들어봤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게 아무래도 진정이 되질 않네요 하셨는데 박혜진 씨 이 음악을 들으면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한 이틀간 진정시킨 마음을 저희 FM 영화 음악이 다시 두근거리게 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랑에 대한 사연을 지금 접했어요. 방지민 씨가 올려주신 개와 고양이의 어떤 사랑. 초등학교 5학년에 방지민 씨가 만나게 된 작은 개 이야기예요. 동네 아주머니가 가슴에 푹 안고 와서 방지민 씨에게 안겨준 것은 커다란 눈에 연신 눈물이 고였던 작은 치와와 한 마리. 이름이 포포였는데 그 포포를 집에 있던 작은 상자 안에 넣어서 집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날 또 다른 동물 가족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지민 씨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진아가 새끼를 네 마리나 낳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고양이 진아가 울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진아, 고양이 진아가 상자 밖에 나와 앉아서 더 크게 울었다고요. 상자 안을 보고선 지민 씨는 부모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대요. 상자 안에는 치와와 포포가 새끼 고양이를 핥으며 젖을 먹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 비해서 젖꼭지가 크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는 젖을 물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포포는 새끼 고양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했고 또 엄마 고양이 진아는 젖을 물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아마도 포포는 자기 새끼라고 믿었겠죠. 안타까움에 포포를 마냥 묶어둘 수는 없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고양이 진아와 강아지 포포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렇게 그 개와 그 고양이는 네 마리의 새끼를 함께 키웠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가족이었습니다. 포포가 교통사고로 죽고 지금 고양이 가족들도 포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희 가족의 기억 속에 이들은 늘 특별합니다. 그 개와 그 고양이의 어떤 사랑 느껴지시나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고양이와 그 개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 중에서 들어봅니다. Dion Ferris가 부르는 For Once in My Life. touch where my heart used to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소니와 앤셀레나가 부른 꽤 Viva la noche, That the night lives 라는 뜻인데요. 잘 들으셨나요? 그 밤이 살아가는 것들? 이런 뜻일까요?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네요. 이 가사를 제대로 읽어내는, 아, 요즘에는요. 이렇게 그 스페인어로 된 거, 라틴어 혹은 이쪽 음악을 들으면서 스페인어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열정적인 음악, 그 풍부한 음악 속에 담긴 그 가사도 좀 귀에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포 저 잘 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6동의 우현용 씨, 정말 고맙습니다. 소포 안에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도서 상품권 보내주신 나는 바보다님도 고맙고요. 서유칸 씨의 그 추억으로 가는 기차표도 잘 받았고요. 김상민 씨가 보내주신 그 좋아하는 음악 CD는 받자마자 제가 몇 번을 크게 들어봤어요. 그 낭이님이 보내주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무사들은 사실 제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소설들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제대로 다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은 만큼 제대로 읽고 감상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현용 씨가 보내주신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나온 신문 그 조각을 그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왜? 별로 옛날도 아닌데 몇 년 전인데도 늘 그 당시 헤어스타일은 항상 촌스럽죠. 저는 앨범을 보면서 혹은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된 것 중에서 촌스럽지 않은 머리 스타일을 본 적이 없어요. 좀 영원히 촌스럽지 않은 그런 헤어스타일은 어떤 머리 스타일일까요? 한 5년쯤 후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또 촌스럽겠죠. 여하튼 그런 신문 조각까지 가지고 계신 우현영 씨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행사진 굉장히 잘 찍으셨던데요, 김원석 씨. 사진을 배우셨나 봐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사진 서클에 들어서 수동 카메라를 들고 여기 바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런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철지 씨는 하찮은 목캔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캔디 덕분에 숙직하고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면서 뉴스를 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혜 씨 그리고 고범석 씨의 선물들도 고맙게 받았어요. 그 향기 덕분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던데요. 선물 잘 받았고요. 제가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음악 선물밖에 없네요. 늘 이렇게 음악 선물은요. 김현주 씨가 신청하신 그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추억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죠. 소중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깨낄거리면서 추억을 얘기하고 추억을 그리워하고 건배를 외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자려고 떼쓰는 아이들, 신랑과 번갈아가며 우격다짐으로 재우고 다시 우리는 술 기운 반, 추억 반으로 늦은 밤, 다가올 새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 봤어도 다시 만나면 전혀 낯설지 않고 편하고 재미있고 또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FM 영화 음악 또한 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셨나요, 김현주 씨? 가슴 한 구석이 왠지 싸한 그런 느낌의 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 곡은요. 그 느낌에 가까운 곡이겠죠? Close to you. 막무니가 부른 곡, 영화 Virtual Weapon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영화음악 작가 권영, 그리고 황보나영, 고은희 씨,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저희 아주 모처럼만의 스튜디오에서 다 함께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름을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hy do boy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y sprinkled moon dust in your hair, a golden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That is why. Decided to